가수는 알고 있었지만 그 가수한테 그렇게 좋은 곡이 있었는지는 몰랐던 노래. 그러한 노래를 숨은 명곡이라고 하는데요. 숨은 명곡. 이 말은 말 그대로 명곡. 단지 그동안은 그 진가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뒤늦게나마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 숨은 명곡들은 보면 괜히 마음이 흐뭇해지죠. 당장은 빛을 보지 못한 나의 가치도 언젠가는 인정받게 될 희망도 생기고요. 잘 보이진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빛나고 있을 별, 우리도 분명 다 그런 별 같은 존재일 겁니다. 영화를 읽어주는 남자 권희윤입니다. 첫 곡 띄워드립니다. 오늘은 2014년도의 베스트 사운드트랙이라고 선정된 곡들을 틀어드릴 예정인데요. 그 첫 곡으로 영화 Wish I Was Here의 Wish I Was Here, Coldplay와 Cat Power가 부릅니다. 이번 주 영화 라인업입니다. 첫 번째 영화는 인페르노. 암호를 풀지 못하면 지옥의 문이 열린다. 전 세계 인구를 절반으로 줄일 것을 주장하는 천재 생물학자 조브리스트의 갑작스러운 자살 이후 하버드대 기후학자 로버트 랭더는 기억을 잃은 채 피렌체 한 병원에서 눈을 뜬다. 담당 의사 시에나 브룩스의 도움으로 병원을 탈출한 랭던은 사고 전 자신의 옷에서 의문의 실린더를 발견하고 단테의 신곡 지옥편을 묘사한 보티첼리의 지옥의 지도가 숨겨져 있음을 알게 된다. 하지만 원본과 달리 지옥의 지도에는 조작된 암호들이 새겨져 있고 랭던은 이 모든 것이 전 인류를 위협할 거대한 계획과 얽혀져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는데요. 거대한 음모를 밝혀낼 유일한 단서, 단테의 지옥은 소설이 아니라 예언이다.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고요. 2016년 10월 19일 개봉 예정입니다. 미국, 일본, 터키, 헝가리 합작이고요. 감독은 론 하워드, 주연으로는 톰 행크스, 펠리시티 존스 등이 출연합니다. 두 번째 영화는 미스터 캣입니다. 눈을 떠보니 야옹, 억만장자 CEO 얼떨결에 캣되다. 연간 수입 1조, 북미 최고층 빌딩의 건물주, 예쁜 아내와 귀여운 딸까지 모든 걸 가진 억만장자 CEO 톰 브랜트. 가족보다 일이 우선인 워커홀릭 톰은 막내딸 레베카의 생일 선물로 고양이를 사주기 위해 펫샵으로 향하게 되고 심상치 않은 분위기 속 묘한 인상을 풍기는 가게 주인을 만난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가게 주인의 수상한 주문과 함께 순식간에 암흑 속에 갇힌 톰.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야옹. 대략 난감. 지금 내가 캣이 됐냥? 2016년 10월 사고뭉치 고양이 복실이의 고군분투가 시작된다. 장르는 코미디고요. 2016년 10월 19일 개봉합니다. 프랑스 중국 작품이고요. 감독은 베리 소넨펠드. 주연으로는 케빈 스페이시, 제니퍼 가너, 크리스토퍼 월켄 등이 출연합니다. 두 번째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영화 탑5에 수록되었던 곡이죠. Push It, Salt and Pepper가 부릅니다. 다음 영화는 럭키입니다. 성공률 100% 완벽한 킬러. 목욕탕 키 때문에 무명 배우로 삶이 뒤바뀌다. 냉혹한 킬러 형군 사건 처리 후 위안이 들른 목욕탕에서 비누를 밟고 넘어져 과거의 기억을 잃게 됩니다. 인기도 삶의 의욕도 없어 죽기로 결심한 무명 배우 재성은 신변 정리를 위해 들른 목욕탕에서 그런 형국을 보게 되고 자신과 그의 목욕탕 키를 바꿔 도망칩니다. 이후 형국은 자신이 재성이라고 생각한 채 배우로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인생에 단 한 번 찾아온 초대형 기회, 초특급 반전, 이것이 럭키. 장르는 코미디고요. 2016년 10월 13일 개봉했습니다. 한국 영화고요. 감독은 이계벽, 주연 배우로는 유해진, 이준, 조윤희, 임지연 등이 출연합니다. 다음 영화는 비틀스, 8 Days a Week Touring Years 입니다. 1963년부터 1966년까지 그들을 무대에서 볼 수 있었던 유일한 4년. 일주일을 8일로 살았던 치열했던 공연의 기록과 아이돌에서 진정한 전설의 아티스트로 거듭나기까지 그들을 바꾼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이제 밝혀집니다. 장르는 드라마고요. 2016년 10월 19일 개봉합니다. 영국 미국 작품이고요. 감독은 론 하워드, 주연으로는 존 레넌, 폴 맥카트니, 조지 해리슨, 링고스타 등이 출연합니다. 다음 곡 띄워드립니다. 2014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더 갬블러의 수록곡인데요. 밥 딜런이 부릅니다. Don't think twice, it's alright. Sitting wonder why, babe. You don't know by now. It ain't no use to sit and wonder why, babe. It doesn't matter anyhow. When your rooster crows at the break of dawn, look out your window and I'll be gone. You're the reason I'm traveling on. Don't think twice, it's alright. It ain't no use in turning on your light, babe. The light I never know. Use in turning on your light, babe. I'm on the dark side of the road, and I wish there was something you would do or say to try and make me change my mind and stay. We never did too much talking anyway. Don't think twice, it's alright. In calling out my name, girl, like you never did before. And it ain't no use in calling out my name, girl, I can't hear you anymore. I'm thinking and wondering, walking way down the road. Once loved a woman, a child, I'm told. Gave her my heart, but she wanted my soul. Don't think twice, it's alright. Well, so long, honey, baby. Where I'm bound, goodbye is too good a word, babe, so I'll just say fare thee well. No, I ain't saying you treated me unkind. You could have done better, but I don't mind. You just kinda wasted my precious time. Don't think twice, it's alright. 네, 이번 주 읽어드릴 영화는 한국 드라마 스페셜입니다. 이쯤 되면 K씨가 소개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뭐 어디 아픈 건 아니고요. 제가 시간이 안 맞아서 녹음 시간을 못 맞췄어요. 다 저 때문이죠.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꼭 시간을 맞춰서 함께 즐거운 주제를 가지고 나와 여러분께 또 재밌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주에 K씨를 또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한국 드라마 스페셜을 다뤄볼까 하는데요. 특히 요즘에 나왔던 현대판 사극들을 중점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뭐 장르로 치자면 시대극, 청춘극, 뭐 코미디, 로맨스, 판타지가 다 복합적으로 섞여있는 드라마들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드라마 두 개를 오늘 함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드라마는 구름이 그린 달빛이란 드라마고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18부작으로 KBS 드라마, KBS에서 상영을 했었죠. 방송 기간은 2016년 8월 22일부터 2016년 10월 18일, 어저께까지 상영을 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원작은 윤희수 작가의 구름이 그린 달빛을 원작으로 만든 드라마죠. 책임 프로듀서로는 강병택 씨가 연출을 했고요. 기획은 KBS 드라마 제작국에서 기획을 했겠죠. 연출은 김성현, 백상훈 씨, 조연출은 뭐 강수연, 이서재준, 오효정 씨, 극본은 김민정, 임혜진 씨가 맡았었는데요. 무엇보다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출연자 때문이 아니었나 싶어요. 응답하라 1988로 인기몰이를 한참 했던 박보검 씨, 그 다음에 아직 고등학생 신분이지만 많은 분들에게 이제 국민 여동생으로 사랑받고 있는 김유정 씨, 뭐 진영 씨, 최수빈 씨, 곽동현 씨 외에 뭐 여러분들이 출연을 하셨었죠. 이 드라마를 제목을 보자면 구름은 백성을, 달빛은 군주를 뜻하며 백성의 뜻으로 그려낸 군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원작 소설 그대로 극화한 이 드라마는 KBS에서 오랜만에 선보이는 청춘사극으로 내부를 통해서 연재된 소설가 윤희수가 집필한 동명의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2013년 10월 4일부터 누적 조회수가 약 5천만 건 이상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온라인상의 인기에 이어 현재 5권으로 구성된 장편 소설책으로도 발행이 됐고요. 아마 이 드라마 보신 분들은 또 소설로 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드라마상에서 왕세자로 나왔던 박보검 씨와 여자의 신분을 숨겨야만 했던 역적의 자식 김유정 씨, 홍삼놈이라는 이제 가명을 쓰고 홍라온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이루어지는 미묘한 러브스토리죠. 미묘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처음에는 좀 그랬어요. 시청자 입장에서 박보검 씨는 김유정 씨를 여자가 아닌 남자로 알고 있는데 자신의 감정을 키워가다가 결국에는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김유정 씨, 즉 홍삼놈이라고 이제 내관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 뒤에 다행스럽게도 이제 커밍아웃을 하자 본인이 여자라고. 근데 뭐 여기서도 또한 삼각관계 혹은 사각관계까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애정 구도가 펼쳐집니다. 박보검 씨와 김유정 씨, 그 다음에 박보검의 숙적이라고 볼수 있는 영의정의 손주. 이셋 간의 관계는 젊은 연인들이 보기엔 상당히 아슬아슬하면서 뭔가 좀 텐션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해요. 이쯤에서 그 반대 다른 채널이죠. SBS에서 동일한 시간대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동일한 시간대였던 것 같아요. 8월 29일부터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드라마 20부작 드라마 달의 연인 보보경심려. SBS 월화 드라마로 제 2016년 8월 29일부터 방영 중인 이 드라마죠. 보보경심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걷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배경이 고려 초 태조부터 광종시대이므로 보보경심의 고려의 려가부터 달의 연인 보보경심려라고 표기가 되었다고 하네요. 원작은요, 사실 중국 소설 보보경심을 재해석한 드라마로 미국 할리우드 메이저 투자 배급사인 MBC 유니버설에서 한국 드라마로서는 최초로 제작을 맡았다고 합니다. 국내 대형 연예 기획사인 YG 엔터테인먼트가 공동 제작 투자를 맡아서 제작 전부터 화제가 되었다고 하네요. 또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여서요, 100% 사전 제작이 이루어졌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태국, 홍콩, 대만 등에서 동시 방영된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출연자가 지금 뭐 이준기 씨, 아이유 씨, 강하늘 씨, 홍정현 등등 여러분이 출연을 하는데 처음 드라마를 접하면 그 그림 자체가 거의 뭐 아이돌급의 남자 배우들이 목욕탕 씬이죠. 거기서도 이제 황세자로 나오는데 황태자로 나오죠. 그분들이 목욕탕 씬을 보여주면서 이게 드라마인지 뭐 아이돌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인지 알기를 힘들게 하는 그런 씬들, 그다음에 뭐 아이유와의 다각관계 등등 아마 외국인 팬들 여러분께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볼거리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구름이 그린 달빛과 다른 점이 있다면 장르적인 부분이 좀 다르죠. 뭐 시대극, 청춘 로맨스는 비슷한 장르에 속하는데 여기는 판타지가 섞입니다. 줄거리를 잠깐 생각해 보자면 개기일식 현상 속에서 고려로 영혼 타임이 아니죠. 영혼이 타임슬립을 하고 시간 여행을 한 21세기 여인 혜수, 아이유시죠. 결국에는 현재에서 고려 시대로 타임슬립을 해서 일어나는 해프닝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그 당시 현존하고 있는 여인의 몸속으로 들어갔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뭐 영혼이 바뀌었다고 표현한 게 맞겠죠. 뭐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그럼 바뀐 영혼은 어디를 갔는지 알수 없지만 어쨌든 그 해수라는 고려 여인의 몸속으로 들어간 아이유가 그 황자들하고 펼쳐지는 뭐 여러 가지 로맨스부터 시작해서 해프닝을 그린 드라마라고 할수 있죠. 물론 시대극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 청취자분들도 많이 보셨던 기성에 존재했던 어떤 이제 시대극들과는 조금 다른 좀 트렌디한 느낌의 시대극이지만 뭐 황권을 둘러싼 치열한 내정치 싸움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오죠. 궁중 암투라든가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두 가지 드라마 조금 아까 말씀드린 뭐 구름이 그린 달빛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보면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이나 좀 젊은 분들은 구름이 그린 달빛 뭐 아무래도 청취율 자체가 뭐 나타내 주듯이 인기가 많이 있었고요. 분명 박보검 씨의 역할도 한몫했다고 봐요. 1988에서 출연했을 때 당시 모았던 그 인기몰이를 타고 그에 반면 달의 연인 보보경심려는 조금 더 스케일을 크게 갖지 않나 싶어요. 시대극의 성향이 좀더 짙죠. 물론 둘다 시대극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황권을 둘러싼 치열한 고려왕실 내 정치 싸움도 그렸고 그 다음에 어찌 보면 이제 실존 인물들은 조금 드라마화 시키긴 했지만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런 두 가지 요소들을 살펴봤을 때, 뭐, 아직 안 보신 청취자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는 것도 재미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 SBS와 KBS의 성향적 차이도 있어요. 이쯤에서 노래 한곡 띄워드리고, 다음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들려드릴 노래는요, 2014년도 개봉작이었죠. Guardians of Galaxy. 수록곡이었습니다. Moon Age Daydream이라고 데이비 보이가 불렀는데요. 띄워드리겠습니다. Moon Age Daydream. I'm an alligator. I'm a mama, papa coming for you. I'm a space invader. I'll be a rock and rolling bitch for you. Keep your mouth.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네, 데이빗 보이의 Moon Age Daydream 잘 들었습니다. 혼자서 얘기를 오래 하려니까 목이 좀 갈라지네요. 죄송합니다. 글램락의 선두주자라고 볼수 있었던 데이비드 보위, 안타깝게 고인이 됐는데 그래도 명곡들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글램락 좋아하신 분들은 저희 청취자 게시판 통해서 뭐 데이비드 보위 노래들 신청해 주시면 저도 기꺼이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인물들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물론 드라마의 사건이나 인물을 뭐 가공해서 재구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우선 구름이 그린 달빛, 주인물들을 보면요. 박보검 씨가 등장을 하죠. 이용, 문조 역으로 등장을 합니다. 문조라고 하면 19세기 조선 제23대 국왕 순조와 중전 윤 씨의 맏아들이죠. 겉으로는 청방직축처럼 보이지만 어린 시절 겪은 딜레마를 극복하고 왕과 세자를 견제하는 외척 세력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자신과 조선의 미래를 준비하는 총명하고 잘생긴 미모를 갖춘 젊은 군주로 이름처럼 효성스럽고 명민한 캐릭터입니다. 과거 자신에게 치욕을 남겨준 남장 내시 홍라운과 왕실 내에서 다시 만나게 되면서 우정과 함께 묘한 감정을 쌓아갑니다. 여기서 묘한 감정은 이제 뭐 애정구도로 넘어가죠. 그 묘한 감정의 주인공 홍라운, 김유정 씨죠. 홍래관. 아역으로는 김지영 씨가 출연했었습니다. 나이는 18세. 잘나서 난 놈, 장차 크게 될 놈, 될 놈이라고 해서 돈 되는 일이면 뭐든 할 놈, 합쳐서 삼놈이. 잘나서 난 놈, 장차 크게 될 놈, 돈 되면 뭐든지 한놈 해갖고 이제 삼놈이란 이름이 붙여졌고요. 운전과의 유명 인사로 생계형 프로급 남장 여자 역할입니다. 억지로 찍힌 지장 때문에 얼떨결에 여자의 몸으로 무사히 내시에 덜컥 합격해서 이제 궁에 입성하게 되죠. 물론 이제 이래야 스토리가 이어지겠죠. 궁 밖에서 악연을 쌓았던 선비이자 다시 마주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왕세자 이영 박보검군이죠.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해프닝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 캐릭터는 진영 씨죠. 김윤석 역이고요. 19세입니다. 다들 나이가 비슷해요. 18세, 19세. 귀품 있고 박식하지만 세간의 찬양에도 들뜨지 않고 틀어짐이 없는 자태를 자랑하는 인물입니다. 조선 권력과 김원의 친손자로 그에게 빠지는 입구는 있어도 출구는 없다는 마성의 꽃선비이자 명문가 자제로 품격과 여유를 모두 갖추고 있죠. 하지만 아쉬울 것 없던 삶에 호기심을 자극하는 홍라운이 들어오면서 이영과 대립합니다. 극중에도 나오죠. 이영과 김윤석은 어릴 때 친구였는데요. 아주 친한 친구였지만 가문의 대립으로 인해서 권력을 위해서 결국에는 적이 되죠. 뭐 하지만 나중에는 또 다른 관계로 다시 발전됩니다. 그건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 출연하는 최수빈 씨, 조하연 역이죠. 역극 중에서 이제 세자빈 조 씨가 되는데요. 18세입니다. 순조가 안동 김씨 세력을 견제하고자 반대에 무릅쓰고 세자빈으로 간택한 여신 같은 미모를 가진 여인으로 현숙하고 음전하며 지혜롭고 마음을 감추는데 능하고 인내력도 강한 캐릭터로 나옵니다. 이영을 직접 찾아가서 정략 결혼을 제안할 정도로 당찬 성격을 가졌죠. 그러나 지아비의 눈이 고작 내시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도도한 자존심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최수빈 씨, 조하연 역으로 나오는 이제 세자빈 조 씨는 이영이 왕세자인지 모르고 마음이 가기 시작을 하는 것처럼 드라마에서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국호원 제안을 받았을 때, 그때는 벌써 왕세자를 사랑하고 있었죠. 흠모한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하지만 이영이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정략 결혼을 제안을 하게 되죠. 옆에서 지켜주고 함께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 마음이 내시에게 향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뭐 자존심에 금이 간다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또한 제가 여기서 다 얘기를 드리면 스포일이 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는 거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또한 명의 메인 캐릭터죠. 곽동현 씨, 김병현 역으로 나옵니다. 19세로 나오고요. 조선 최고의 검술을 자랑하는 동궁전 별감으로 이영희 호위무사죠. 또 어릴 때 친구이기도 하고요. 우직한 성미 탓에 눈치는 조금 없지만 궁중 생활이 외롭고 고단한 이영희,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죠, 거의. 어느 날 불쑥궁에 들어온 위장내시 홍라온이 따르는 사형이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 김병현은 사조직에 몸을 담고 있죠. 그 얘기조차 스포일이 될수 있기 때문에 뭐 깊은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홍라온의 아버지였던 홍경래 난을 이끌었던 어떤 조직, 그 조직을 계속 연명하기 위한 또 사조직, 또그 조직의 일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순간은 이영의 배신자가 되기도 하는데요. 또 그게 어떻게 그려질지는 또 함께 보면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인물들로 보자면 이제 뭐 순조 역할로 김승수 씨가 나오죠. 김승수 씨가 왕 역은 참 많이 했는데 이번 드라마에서는 예전 같이 좀 단호하고 호탕한 왕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순조 역할이다 보니까 좀 부족하고 무기력한 왕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권리를 영에게 맡기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뭐 신하들하고 싸우는 신도 있고, 특히 이제 홍경래 난이 터졌은 그 시기부터 그 이후 굉장히 정신적으로 쇠약해지는 모습이 많이 드러나는데요. 어쨌든 뭐 김승수 씨의 연기는 볼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특별 출연으로 연기 잘하시죠. 전미선 씨 출연하는데요. 숙이 박씨 역할로 출연하고, 뭐 출연 당시 나이가 30대 후반으로 출연이 됩니다. 순조의 후궁, 영은홍조의 어머니로 나오죠. 왕의 유일한 후궁으로 아름답고 단정한 외모와 다정한 성격으로 우력감에 빠져있는 순조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이영을 친아들보다 더 사랑을 쏟으며 키워내는 후궁으로 나옵니다. 나중에 라온을 지켜주게 되고요. 정혜성 씨는 명은공주 역으로 나오는데요. 17세로 등장을 합니다. 순조의 장녀이고 이영의 여동생, 뽀얀 피부와 오밀조밀한 이목구비가 꽤 예쁘지만 살집에 묻혀 빛을 보지 못하는 역할로 나오죠. 처음에는 예전 어떤 영화였죠? 뭐 그녀는 뭐보다 가벼운가요? 뭐 하여튼 그런 영화에서 나왔던 그런 분장을 하죠. 살을 붙입니다. 그랬다 나중에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쭉 빼는 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드라마에서 유쾌한 역할을 맡은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쯤 하면은 궁궐 쪽의 인물 등장 인물의 인물 구도는 어느 정도 아실 것 같고요. 그와 대립되는데 반대 가문 김씨 가문을 한번 훑어보자면, 천호드진 씨가 김원 역으로 나옵니다. 뭐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 60대 부원군으로 출연을 하고요. 영의정, 중정 김씨의 아버지이자 김윤성의 할아버지, 조선을 쥐락펴락하는 세도가, 뭐 이쯤 설명하면 설명이 다된 거죠. 결국에는 왕까지 쥐락펴락하고 조선을 소유하고자 하는 어떤 욕심을 가진 그런 야망가로 출연합니다. 순조의 개비, 25세로 출연한 한수연 씨, 중전 김 씨로 출연합니다. 김원의 딸 역할로 나오고요. 영희 생모가 죽고 김원이 세운 두 번째 중전, 교태가 뚝뚝 묻어나는 외모에 똑똑하고 눈치가 빨라 성정이 유약하고 몸이 쇠약한 왕을 제 손아귀에 쥐고 살죠. 사실 예의 바른 척 하면서 온갖 못된 짓은 다 하는 뭐 그런 역할로 나옵니다. 나중에는 왕위를 잇기 위해서 자신이 낳은 딸을 버리고 궁녀를 통해서 아들을 얻죠. 뭐 그런 내용도 등장을 합니다. 뭐그 밖에 박철민 씨는 김유교 역할, 뭐 이전 판서 역할, 그리고 김원의 일파로 나오고요. 방중현 씨 또한 김원의 조카 김근교 역으로 출연합니다. 이쯤 하면 구름이 그린 달빛의 어떤 등장인물 구도는 어느 정도 그려지실 것 같은데요. 드라마 자체가 젊은 배역층과 어떤 이제 중년층의 배역층이 조화를 잘 이루어서 시대극을 만든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시대극하고 사극이라고 표현하는 드라마들은 보통 중견 배우들분들이 많이 출연을 하시고, 이제 아역이나 그 나이에 맞는 배역들을 젊은 배우로 써서 아무래도 비중은 중견 배우한테 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찌 보면 밸런스 맞는 배역이 좋아 아니었나 싶어요. 우선 나이에 맞는 역할들, 물론 주인공급은 다 젊은 배우들이었지만, 그 주인공급에 못지않은 중견 배우들의 이제 연기적인 어떤 연기력적으로 갖고 있는 비중,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드라마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그웹 소설을 베이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극치고는 약간은 가벼운, 좋게 표현하자면 무겁지 않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이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었고, 또 여태껏 보여줬던 어떤 그 왕이나 왕세자의 근엄함보다는 좀더 자연스러우면서도 감정이 좀 드러나는 그런 배역들, 배우들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현대적인 감정 전달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뭐 그런 부분에서 스토리도 나쁘지 않았고요. 인기가 있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한20% 넘는 기록을 시청률을 기록하지 않았나. 뭐 최고의 화제작으로 사랑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쯤에서 곡한곡더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 개봉작이었죠. 프랭크. 마이클 패스벤더가 부릅니다. I love you all. 프랭크의 수록곡이었죠. I Love You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달의 연인 보보 경심 려의 등장인물들을 한번 살펴볼까 해요. 우선 뭐 주요 등장인물로는 이준기 씨, 이지은 씨, 강하늘 씨, 홍정현 씨. 뭐 외모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받고도 남을 만한 그런 분들이 출연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기 씨 같은 경우에는 사황자 왕소 역할로 출연하죠. 고려 태조의 네 번째 황자로 태조의 삼황후인 황태후 유씨 소생이죠. 개늑대라는 별명을 지녔으며 차가운 가면 속에서 자신을 가둔 채 살아가지만 해수를 통해 가면을 벗고 고려의 4대 황제 광종이 되는 캐릭터죠. 해수는 이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지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지은 씨 하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아이유 씨입니다. 아이유 씨가 출연을 하고요. 많은 아픔이 있는 캐릭터죠. 하지만 그 아픔 때문에 사람들한테 더 연민을 살수 있는 캐릭터로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준기 씨의 외모적인 부분에서 이 광종 혹은 이제 사황자 왕소 역을 맡지 않았나 싶어요. 그 날카로운 눈빛, 그런 부분이 매력 있는 이제 왕소를 연출해낸 것 같습니다. 이지은 씨, 아이유 씨죠? 뭐 해수 역을 맡았는데요.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현대에선 고화진, 고려시대에선 해수. 이 드라마를 판타지라고 할수 있는 유일한 캐릭터예요. 21세기 현재에서 살다가 어떤 아이를 구하러 강물에 뛰어들었다가 물에 빠지게 됩니다. 물에 빠져서 가라앉는데 갑자기 눈을 뜨고 나니 노천 목욕탕 같은 곳에 깨어나게 돼요. 그러고 나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살펴보니 고려 시대였고요. 아마 지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요즘 표현으로 멘붕이 일어나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말도 안 통하고 요즘 같은 시대는 한자를 그렇게 뭐 80년대처럼 배우지 않기 때문에 아마 문맹이 될 확률이 높고요. 말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굉장한 적응력으로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운명을 개척하게 되는 적극적인 인물로 등장을 하고, 아무래도 주인공이다 보니까 역사적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굉장한 고뇌를 하게 되고요. 강하늘 씨가 또 출연을 하죠. 팔황자로 출연을 합니다. 왕웅 역이죠. 이 캐릭터 또한 매력이 있습니다. 초반부에는 굉장히 바른 생활 사나이, 뭐 FM 같은 스타일, 내 바르게만 살것 같은 이제 그런 역할로 등장을 하죠. 뭐 효자의 그런 어떤 바른 남자로 등장을 하다가 어느 순간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서 악역 같은 권력을 위해서 악역 같은 역을 맡게 돼요. 그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지은 씨, 즉 아이유, 고화진, 해수 역을 사랑하게 되는데 결국엔 자신이 힘이 없어서 지키지 못하게 되죠. 그 이후에 힘이 있어야 되겠다는 강한 집념으로 좀 옳지 못한 방식으로 권력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뭐 그런 캐릭터로 나와서 극중에서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 연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뭐 고려의 태조의 황제로서 태조의 사황후인 황후 황보씨 소생으로 이제 등장을 하죠. 그 다음 또 주요 등장인물을 보자면 홍정현 씨가 등장을 합니다. 삼황자 왕요 역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뭐 3대 정종 역할이죠. 고려 태조의 셋째 황자로 태조의 삼황후인 황태후 유씨 소생입니다. 이준기 씨와 같은 소생이죠. 훗날 고려 3대 황제 정종이 되는데 이 캐릭터는 굉장히 얍삽하고 바르지 못한 야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휩싸여서 올바른 길을 걷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그 권력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캐릭터로 등장을 합니다. 뭐그 밖에도 여기는 황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김산호 씨, 윤선우 씨, 변백현 씨, 남주혁 씨, 지수 씨등뭐 왕무, 왕원, 왕은, 왕욱, 왕정 캐릭터로 등장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젊은 여성층이 보기에 굉장히 미소를 짓게 되는 드라마가 아닐까 싶어요. 꽃미남들이 많이 출연을 하고요. 또 드라마답지 않은 조명을 썼다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저는 사실 뭐 광고를 보는 것 같았어요. 요즘 드라마들이 다 그렇죠. 너무 조명을 뽀샤시하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드라마적인 현실성을 고수한다기보다는 인물의 환상성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인물의 환상을 갖게 하는 어떤 그런 효과 그런 위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여성분들이 보시기엔 아주 재밌는 보기만 해도 좋은 드라마가 되지 않나 싶어요. 이쯤에서 노래 한곡더 띄워드릴게요. 2014년 상영작이죠, 마미. 거기 수록되었던 곡 Counting Crows가 불렀죠, Colorblind 띄워드립니다. 네, 컬러 블라인드 잘 들었습니다.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만 했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훌쩍 가네요. 뭐, 두 드라마는 어쨌든 시대적 배경은 달라요. 구름이 그린 달빛 같은 경우는 이제 19세기 조선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고요. 달의 연인 보묘 경심녀 같은 건 이제 고려 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죠, 태조왕건. 분명 두 드라마다 재밌는 요소가 있고, 저건 왜 저런 식으로 연출했을까, 혹은 저 캐릭터는 왜 저런 식으로 그려냈을까 하는 아마 시청자분들의 성향이나 이제 어떤 성격에 따라서 이해가 되거나 뭐 재밌어하시는 부분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트렌드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 드라마를 한번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한국 드라마가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우선 가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큰 변화는 굉장히 트렌디한 시대극으로 형태가 변형됐다는 부분이죠. 젊은층이 주연을 맡으면서 왕의 혹은 등장 인물 특정 인물의 배경이나 이제 구도에서 이야기를 풀어갔다면 이제 젊은층 그 시대를 바라보는 물론 이제 시대적인 배경에 따라서 뭐 19세, 20세가 그때는 왕도 했었고 뭐 황세자도 했었고 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해프닝들로 꾸며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또 젊은층들만 위주로 가지 않고 그 기성세대 즉 중견 배우분들의 연기력에 대한 비중은 전혀 줄지 않았다는 장점이라면 장점 혹은 이제 볼거리라면 볼거리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연기를 한지 얼마 안된뭐 가수에서 연기자로 전향을 했다거나 이제 두 가지 직업을 다 갖고 계신 분들의 연기는 못마땅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구도를 바라보고 그 역사를 좀 각색은 돼 있지만 좀 재밌게 접할 수 있는 뭐 그런 드라마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달의 연인 보보경심련은 아직 진행 중인 드라마입니다. 또 한국 드라마의 특색이죠. OST. 외국 드라마는 OST의 노랫말로 감정 고조를 시키진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한국 드라마는 연인들의 뭐 어떤 애달픈 씬이라든가 슬픈 씬들은 그 연기 플러스 그 애절한 가수들의 목소리와 가사로 그 감정을 더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좋게 말하면 새로운 방식이겠죠? 어찌 말하면 연기로 커버해야 되는 거를 OST로 커버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OST도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구름이 그린 달빛에서는 뭐 거미, 벤, 에디킴, 백지영, 뭐 박보검, 황치열 등이 OST 작업에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달의 연인 보보경심려의 경우도 OST 참여한 가수들이 출중한데요. 첸, 백현, 시우민, 다비치, 로코, 펀치 등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또 OST로 많이 접해본 가수들이 OST 작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구름이 그린 달빛도 그렇고, 달의 연인 보보경심려도 그렇고, OST를 들어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에서도 기회가 되면 한번 틀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읽어드릴 영화 드라마 스페셜은 이만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KC가 함께 못해서 저도 아쉽고 여러분도 많이 아쉬울 것 같으신데요. 다음 주에는 또 KC와 함께 즐거운 재미있는 주제를 준비해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혹 함께 나누고 싶은 영화, 함께 얘기해보고 싶은 영화나 드라마가 있다면 청취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그 영화를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 영화를 읽어주는 남자에서 이런 노래를 틀어주길 원한다고 청취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그 노래 틀어드리고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to spend more time with my lover. And he must spend more time with me. 빵 중에서도 기본이라고 하는 바게트와 식빵은 재료가 비교적 간단한 대신에 온도와 습도에 아주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날의 온도와 습도를 확인한 뒤 그에 따라 레시피를 조금씩 다르게 해줘야 한답니다. 오늘처럼 쌀쌀하고 건조할 때는 평소보다 따뜻한 물로 평소보다 좀 많이 넣어주어야 맛있는 바게트를 만들 수 있는데요. 온도와 습도에 민감한 걸로 치면 바게트와 식빵보다 덜할 리 없는 우리의 마음. 그래서 그 마음도 평소보다 따뜻한 말로 평소보다 더 많이 만져주고 싶습니다. 마지막 곡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개봉작이었죠. 더 게스트. 곡이 수록되었던 곡입니다. 가수 Clan of Zymox가 부릅니다. Masquerade. 영화를 읽어주는 남자의 권윤이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Softness fade away.